내 작은 모습에 참 어디로 찾아왔네. 그 집안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아픔만 울려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. 그 집안 옷옆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. 그 집안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슬픔만 밀려와 눈물 치며 돌아서네. 그 집안 이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도 이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도 그 집안 날 아직 떠날 수 없어 그 집안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 집안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